근데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나도 뭘 쓰나지 모르겠어. 이거 보니까 굉장하네. 그래서 그때 이게 뭐 다 외워질 때 영이 준비되니까 쫙 쏟아져 나오니까 막 됐는데. 자, 우리 예수의 부활. 자, 이번에 한 그 오라스 부활스는 그대로 원고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서 그대로 기억했다. 죽었던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이 가능한 일일까? 믿는 사람들 사이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신자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 반정신으로에서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가는 사건이다.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이 캐톨릭 신부한 얘기 그 파토 있는데 옮겨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활의 교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내 믿음 헛되고 분명히 내 믿음 헛되대요. 다시 살아나신 에게요. 일어나다 깨어다 살아났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잠에서 깨어나 살아나신 것이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직설법. 실제적인 사건은 직설법이에요. 있었던 사실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행동이 이미 끝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완료 수동태. 신적 수동으로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수동태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살아났고 지금 완료로 아직 생명 끝나서 살아나 현재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대요. 그 뒷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의 누수를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그러세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항상 실제적인 사실은 다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직설법. 추측은 가정법이 되겠죠. 직설법 쓰라는 것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이란 거예요. 수동태로 직설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 예수님 홀로 그분 혼자 홀로 살아나신 겁니다. 신적 수동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허구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에 우리 기독교가 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보겠습니다. 5페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확인한 데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됨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 강림 파르시아 현존 임재 강림 재림이라는 여러 가지 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라 곁에 가까이란 뜻과 오시아 있다 대다는 비동사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파르시아 이 강림입니다. 강림 재림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 이게 강림입니다. 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파르시아 파라, 곁에, 오시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곁에 와 있는 이게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본질이 이제 현존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엔테 파르세 엣 아우투. 그리스도 임재 본질 안에 찰싹 붙은 자리 주님 재림할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얻으면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실제로 목격해 된 사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난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부활 역사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금 없을 뿐이지 예수 부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부활절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부활절마다. 프란시스 스테퍼 박사가 한 젊은 신학자와 예수 부활에 대한 TV 토론을 합니다. 스테퍼 박사가 젊은 신학자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했더니 젊은 신학자는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스테퍼 박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다구시더니 부활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믿습니까? 계속되는 질문에 그 젊은 신학자는 머뭇거리면서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의 좀 교훈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것이지요. 세바 박사 한마디 던집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과연 역사적이고 실존행위하는 문제입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교훈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실제적인 역사 사건이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분명히 다 기록이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목격자들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임을 직설법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후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그만 온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이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40년이 지나도 안 오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대신 건지는 안 되겠다 싶어가 기록한 거예요. 전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50년 뒤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보고서들이 34년 그때서야 이제 성령의 감동을 신경 기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격자를 떠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좀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오늘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게 됩니다. 오늘 게드로 신문처럼 죽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데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밥 빌어먹고 살자니 교회 푸대 빌어먹고 살자니 교회 푸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교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활뿐 아니라 나의 부활까지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질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예수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성령 체험하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지더라고요. 십자가상을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신적 수동으로.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적 수동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을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 파르시아, 즉 하나님의 본질이 곁에 와 있기에 확실하게 부활해서 믿지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임재 느끼죠? 그 하나님 임재가 곁에 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거 하나님 임재가 파르시아. 부활의 증거 있는 자는 내세의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 나라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예수 믿느냐?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헤 조헤 에고 에이미 대문자들아 에고 에이미 예수님 가슴을 다 내치면서 나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에고 에이미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본질 나의 본질은 가슴을 치면서 부활이고 생명이라 부활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남 이 단어가 바로 아나 아나 이 뜻은 뭡니까? 보호자 위를 향하여 보호자 위로 이게 아나입니다. 보호자 위로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그때가 시스템이 바로 서당 이게 합성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서서 올라가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보호자 위로 서서 올라가는 게 이게 부활이라고요. 아나 스타시스 아나 보호자 위로 스타시스 바로 서서 예수님이 서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가슴 그대로 온다는 거. 그래서 보호자 위로 서서 올라가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피스트로 믿다 막다 의탁하다 신뢰하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이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 피스트로 믿다 막다 의탁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인생을 예수님에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 데 있어 단일 전문가입니다. 부사 현재 시대 부사 그 분야의 전문가 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 달인이 아니면요 복사 힘들어요. 다 전문가 달인이 그 분야에 다 반복 사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그겁니다. 바로 현재 능동 부사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달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능동 부사 예수를 믿는데 전문가 달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야. 그 비상은 교회 빠지고 말이야. 바빠서 못 빠지고. 다 바쁘대. 내가 바쁜 걸 보는 거야. 안 보세요. 돈 버는 데 바쁘더라고요. 방금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저기 걸면 바쁜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가 어머니 모실 때, 결혼할 때, 우리 형들은 다 바빠서 못 왔대. 내하고 내 아내는 목자니까 낮에 시간 있으니까 감회하고 형들은 다 바빠서 모은대 동생들도 근데 그래서 뭘 바빠? 돈 버는데 바쁘지 나는 돈 안 버니까 덜 바쁘다 그래. 자기들 바쁜 거 없어요 돈 버는데 다 바쁜 거야 돈 적게 벌어가 바쁜 일 없어 그러면 간병료 간병료 내려고 하루 한 7만원 돈 버리라고 그래가 나가 간병에 들어가서 막상 일주일 가면 한 70, 40, 한 50만 돈 내놓더라고. 그 간병인 사가지고 병원사 24시간 유지하지, 그치? 내가 막 죽을 지경이나 며칠 후 24시간 간병하니까 자기들 바쁜 일 만들었어. 바쁜 일 없다고. 나 돈 벌는데 바쁘지. 그랬더니 주식 다시 쳐있고 돈 내놔라고. 돈 받아가지고 간병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 생각하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전문가 타이밍으로 역시 믿는 자는 뭡니까? 필수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그 분야에 전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 타이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데 전문가 타이밍으로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엉성하게 믿어가지고 세상부터 엉성하게 믿어가 밥 못 버는 것입니다. 뭐라도 전문가 달인 그 분야의 전문가 달인이 돼야 다 더 먹는 거예요. 각방 하나 하는 다른 삽니다. 전문가 맞죠? 다 전기도 다 전문가야. 다 설계도면 다 볼 줄 알아. 내가 23층에 걸릴 때 남양교전 전기 일했는데 나는 시달이가 8, 6천인데 설계도 보고 파이프 잡는 전문가들은 9천원 만원 받아 일단. 왜? 설계 도면 보고요. 다 탁트 만들어갔다. 이거 정신 다 달고 파이프 잡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계 도면을 못 봐. 왜? 아마추어니까. 왜? 시다니까. 나 공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전문가 애들은요, 청사진 보고 설계도 보면서 다 파이프 잡고 다 세세. 그 전문가들 다 밥 먹고 사는 거야. 지금도.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우리 목사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설교에. 성경, 다 신구약. 하늘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나눴잖아요. 이 설교도면 보고, 대로 하는 사람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어제 공부한 다 이유가 겁니다. 왜 설교도면 보자는 게 다, 설교도면이 다 나왔잖아요. 문법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설교도면 대로 다 하는 말씀. 아, 그랬잖아요. 한 의도들이 정확히, 그죠? 한 의도가 히브리어, 헬라어, 정확하게 문법 그대로 정해 딱 나왔잖아요. 그 설계대로 하잖아요. 설계도 그 전문가 되잖아요. 말씀.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설계대로 봐야 되나요? 하나님 설계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준 거예요. 설계도는. 그 설계대로 보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빚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깃발, 하나님 의도대로. 그렇게 전문가로 달인으로 철저히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두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한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